블로그라는 거 갖고 계세요? 인터넷상의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건데 주로 사진이나 그림 위주로 꾸밀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올려진 사진 혹은 사진에 대한 코멘트를 보면 어떤 장문의 자기소개서보다도 그 사람을 잘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카메라, 즉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비슷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끼리도 각자가 깊은 시선을 두는 곳은 얼마나 서로 다른가, 그걸 블로그라는 걸 보면서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선이 지나온 길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있다면 그걸 서로 비교해보면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어디에 가 닿았었나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사진을 찍어두셨어요? 뉴질랜드의 소설가 자넷 프레임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옮긴 그 작품이죠. 제인 캠피온 감독의 내 책상 위의 천사 오프닝 크레딧 들어봤습니다. 참 이 영화를 보면서도요. 사실 이 영화는 자넷 프레임의 일기장을 그대로 영화로 옮긴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일기장은 다들 다 다르구나, 시선이 다 다르면서도 또한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특히 그 뚱뚱하고 머리는 빨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자넷 프레임이 어느 한순간 저 정은임이라는 사람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 부분이 그랬지만 특히나 제가 이건 나야 하고 느낀 것은 목욕탕에 물을 가득 받고 앉아서 책을 읽는 부분이었어요. 자네 프레임의 가장 고요한 마음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를 얻는 순간이 바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책 속으로 빠져드는 시간이었는데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결혼 후 혹은 아이를 가지면서 그 평화의 시간을 누릴 수 없어진 날이 많지만 아직도 내 책상 위에 천사를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도 저는 그 장면이 먼저 떠오르네요. 지금도 여전히 책갈피에 물을 묻혀가면서 욕조에 앉아있는 걸 즐기는데 이렇게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발견하는 재미가 그리고 그때의 그 느낌이 항상 새롭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선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일기장 속으로도 들어가 보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글은 그리고 모든 말은 일종의 일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이 표현이 되거든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 7동의 이원섭 씨의 사연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법을 공부하시는 이원섭 씨, 친구를 만나러 명동에 가셨다고요. 화려한 차림의 아가씨들, 세련된 건물들은 내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그런 설렘도 잠시 후 명동 성당 앞에서 그들 엘리펀트맨을 본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다. 영화 엘리펀트맨의 주인공 존 메릭이 외쳤던 반말마와 같은 비명소리, I am human being, 나는 사람이야. 그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차디찬 칼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었다. 내가 고시원방이 춥다고 투덜대는 동안, 내가 외롭다고 신세 한탄하던 그 순간에 그렇게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사상범, 양심수, 동성애자, 그리고 송도율이라는 다양한 존 메릭, 수많은 엘리펀트맨들이 존재한다. 아니,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의 다수들과 다른 외모, 피부색, 성별, 계급,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엘리펀트맨, 괴물이 된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엘리펀트맨들이기에 인권을 누릴 수 없다. 그저 숨죽이고 눈에 띄지 않으면 먹고 살 수는 있다고 한다. 사회가 그 정도로만 해주면 된다고 한다. 우리의 대통령은 한때 대단한 인권변호사, 노동운동가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대통령 시켜줬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권력의 주술은 그의 귀를 막고 사고를 멈추게 하나 보다. 별 대단치도 않은 나도 듣고 있는 그들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니 말이다. 나는 인간이야 라는 너무도 당연한 진실을 말이다. 방바닥이 차다. 아주 춥다. 그들 외국인 엘리펀트맨들은 내 고시원 방보다도 더 추운 거리에서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고 있겠지. 밤은 약한 자들의 몫이라는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돼야 한다. 왜냐하면 밤은 강한 자들의 음모와 쾌락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태양이 빛나는 따뜻한 한낮을 약한 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들 엘리펀트맨들에게,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이원섭 씨, 법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정말 다행히 앉게 되신다면 지금의 이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음악 듣습니다. 영화 Elephant Man 중에서 존 모리스의 영화 음악이죠. The Elephant Man 테마입니다. 영화 Elephant Man의 테마 들어봤습니다. FM 영화음악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되고요. 좋은 사연 올려주시는 분들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속의 클래식 EMI 뮤직에서 제공하는 Best of FM Movie Classic Original Soundtrack 사운드트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앨범이죠. 예, 앨범을 선물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시선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의 일기장이냐면요. 듣고 계세요? 이주희 씨의 일기장이에요. 고3을 앞두었을 때 나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다. 어려서부터 해왔던 미술을 그만둘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이런 고민의 원인은 영화 때문이었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다. 꿈도 목적도 없이 그냥 무작정 대학을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떤 선택도 내리지 못한 채 겨울방학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정말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했다. 그런 기분을 달랠 겸 난 오랜만에 비디오 가게에 들렀다. 영화에 대한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오로지 제목만으로 이 영화 처음 만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어느 토요일 새벽 2시에 난 이 영화를 봤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수잔나. 적응 못하는 수잔나를 향해 리사는 말한다. 강물은 춥고 약은 중독돼 칼은 아프고 총은 불법이고 가스 냄새는 독해.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 그 리사의 눈빛이 마치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난 울고 말았다.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갈 때쯤 내 마음은 정신병원을 떠나는 수잔나의 마음처럼 가벼워졌다. 마지막 장면에서 흐르던 다운타운 그리고 수잔나의 독백. 당신이 혼란스러울 때 죽음은 탈출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본다면, 정말 죽음이란 걸 안다면 어리석게도 죽음을 꿈꾸지 않을 것이다. 감정의 보호막이 한꺼풀 벗겨질 때 성장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영화를 본 뒤 난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결정했다. 미술을 그만두기로. 난 이번에 영화과에 지원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능시험 성적을 얻지는 못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우울할 때 처음 만난 자유.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을 것이다. downtown. your problems around you. There are movie shows downtown. Maybe you know some little places to go to where they never close downtown. Just listen to the rhythm of a gentle bossa nova. You'll be dancing with them too before the night is over. Happy again. The lights so much brighter there. You can forget all your troubles, forget all your cares. So go downtown, where all the lights are bright. Downtown, waiting for you tonight. Downtown, you're gonna be alright now. Downtown, downtown. 지난 몇 년을 돌아봤다. 내가 미술을 포기하고 영화를 선택하게 되기까지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이러하다. 중학교 마지막 시험인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자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졸업뿐이었다.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난생 처음 신기한 고민이 시작됐다. 그날부터 학교의 하루는 영화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을 맺을 때가 많았다. 영화 감상으로 수업을 대신한 것이다. 1교시 학교에서 제공된 영화 한 편을 감상한 후 비디오를 직접 빌리러 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 당시 집이 꽤 부자였던 남자아이가 대표로 거금 1,000원을 냈다. 그 다음 문제는 과연 누가 교문 밖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 아무리 졸업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도 일단 등교한 이상 선생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학교를 나갈 수는 없었다. 난 친구들 손에서 1,000원을 빼앗아들고 내가 가겠다고 자원했다. 교실 문을 나가는 내게 반 아이들은 외쳤다. 재미있는 거 빌려와야 돼. 나를 따라 나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교문을 나선 뒤 하얀 실내화를 신은 채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발바닥이 너무 아팠지만 선생님에게 걸리면 안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무조건 달렸다. 신호등 앞에서 멈춘 우리들. 그제서야 숨을 몰아쉬며 마구 웃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유의 짜릿함인가? 내가 선택한 영화는 포스트맨 블루스. 난 이미 봤지만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었다. 나의 선택이 반 친구 전체의 2시간을 좌우하는 것이다. 비디오를 기다리며 커다란 TV 앞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 아이들. 나 마치 감독이 되어 시사회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영화가 시작하고 몇 분 흐른 뒤 아이들은 하나 둘 TV 앞을 떠나기 시작했다. 주위에서 원성이 들려왔다. 이 영화 누가 빌려왔어? 하지만 영화가 중간을 지나 결말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 아이들은 다시 모여들었다. 잠을 자고 있던 아이들도 할 일이 없어서 마지못해 보던 아이들도 모두 영화 속 사와키가 되어 달리고 있었다. 자전거 손잡이를 꼭 잡은 채 페달을 밟았던 사와키처럼 우리는 자전거 대신 책상과 걸상, 친구들의 손을 잡은 채 화면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달려! 달려! 모두 동시에 외쳤다. 나의 시사회는 성공적이었다. 학교, 집, 학원.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유를 맛보기 위해 어른이 되기만을 꿈꿨던 나와 친구들에게 영화 속 인물들은 남이 아니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우편배달부 사와키, 버림받은 야쿠자, 암에 걸려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킬러,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던 소녀 사요코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나눠주고 있었다. 작은 것으로도 삶을 바꿀 수 있다던 감독의 말처럼 천 원으로 빌린 영화 한 편이 나의 삶에 작은 희망을 안겨준 것처럼 나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그 두 시간은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 혹은 지워졌을까? 중학교 시절 일본 만화를 좋아하던 나는 만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꿈꾸었다. 동아리 활동, 그리고 축제. 하지만 그 환상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우리 학교는 신설학교여서 아직 동아리도 없었다. 축제는 있었지만 규모는 매우 작았고 그 축제마저 사고가 생겨서 참가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시절을 더 슬프게 만든 건 바로 입학 전에 봤던 영화 러브레터였다. 영화 속에 나오는 소년 이츠키와 소녀 이츠키의 사랑. 꿈꾸었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하지만 영화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 학교는 여고였다. 해마다 12월이면 생각나는 영화 러브레터. 비록 나의 학창시절에는 영화 속 같은 사랑은 없었지만 난 간접 경험을 했다. 영화를 통해 첫사랑의 가슴 아픔을 겪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 한 권을 들고 소녀를 찾아갔던 소년. 난 소녀가 아닌 소년의 마음이 되어 있었다. 책을 건네주고 말없이 잠시 소녀를 바라보다 사라진 소년. 그 장면에서 난 외쳤다. 가슴을 손으로 치며 이불을 쥐어뜯으며 소년 이츠키 대신 이렇게 외쳤다. 좋아해. 돌이켜보니 중학교 때 난 정말 영화광이었다. 비디오 가게를 내 집처럼 들락거렸으니까. 같은 또래 아이들은 잘 보지 않던 예술 영화부터 소위 18금 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들까지 장르도 다양했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 절대 안 봤던 영화가 있었다. 바로 홍콩 영화. 홍콩 영화의 그 액션이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편견을 한 방에 날려버린 영화가 있었다. 영웅 본색. 어느 토요일 MBC 영화 퀴즈 프로그램에서 영웅 본색의 공중전화 부스씬이 나왔고 출연진의 입에서는 일제히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얼마나 대단한 영화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빌렸다. 그리 난 홍콩 영화의 매니아가 되어버렸고 장구경이라는 배우에게 빠져버리고 말았다. 영웅 본색 1, 2편에 이어 야방가성을 봤다. 그리고 대사 하나가 입에 붙어버렸다. 나를 대신하라고 했지 내가 되라고는 안 했어. 멋있는 대사는 아니었지만 그 대사가 유난히 슬펐고 밤낮으로 읊고 다녔다. 우리 집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던 날 장구경 사이트에 접속해 그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영화 속 인물이 아닌 인간 장구경에게 빠져들었다. 그 뒤 비디오 가게를 뒤지며 비디오 가게에 있는 그의 모든 영화들을 보았다. 중학교 3학년 때 홍콩에서는 그의 콘서트가 열렸고 난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는 모두 홍콩행 비행기라고 생각했다. 그의 콘서트 실황 앨범이 나오자 난 돈을 모아 인터넷으로 그의 앨범을 주문했다. 그의 앨범이 도착한 뒤 방에 불을 끄고 음악을 틀어놓은 채 야광 봉을 들고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리고 결심했다. 20살이 되면 그때는 장구경을 만나러 홍콩에 가겠다고. 시험기간 유성어의 개봉 소식을 들었고 벼락 공부로 인한 밤샘의 피곤함도 잊은 채 종로로 향했다. 극장에는 몇 명 없었다. 영화를 보던 도중 난 그만 졸고 말았다. 나는 머리를 손으로 세 개 쥐어박고 다시 영화를 보았다. 하지만 결국 영화를 본 시간보다 잔 시간이 더 많았다. 2003년 4월 1일 아침이었다. 버스 안에서 친구가 다가와 나에게 말했다. 장구경이 죽었다고. 교실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왔고 난 울기만 했다. 그렇게 4월 1일은 지나갔다. 이제 몇 달만 지나면 그를 만나러 홍콩에 갈 생각이었는데 중학교 시절 그렇게 꿈꾸던 그곳. 20살이 되면 아직 보지 않은 춘광사설을 볼 예정이다. 왠지 지금은 보고 싶지 않다. 꼭 20살이 된 후에 볼 것이다. 2003년 12월, 난 20살이 될 내년을 기대한다. 살아있는 그를 볼 수는 없지만 대신 나와의 약속대로 드디어 춘광사설을 보고 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은 홍콩에 갈 그날을. 그것이 아마 내겐 성인식이 될 것이다. It's been so grand. Together, yes, together. You thrilled me from the start. You brought the spring again. Your fingers touched the strings of my heart and made it sing again. I hope you dream a thousand dreams of me. All things we plan doing together. And if you do, I'll dream my whole life through. A thousand, a million, a zillion dreams of you.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 영화에 대한 애초의 기억으로. 아주 어렸을 적에는 엄마와 동네 친구들과 함께 가끔씩 극장에 놀러 가곤 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는 영구와 땡치리, 디즈니 만화 영화들, 그리고 레어. 내 기억으로는 나보다 어머니께서 그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신 것 같다. 지금도 가끔 이야기하실 정도니까. 하지만 난 영화 내용은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돌아다니는 아기 곰이 귀여웠을 뿐이다. 베어라는 영화를 끝으로 난 엄마와 극장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지금 어머니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그 컴컴한 곳에 어떻게 두 시간씩 앉아있니? 세월이 어머니의 영화 감상 스타일을 바꿔놓았을 뿐 어머니가 영화를 싫어하시는 건 절대 아니다. 주말 TV에서 방영되는 옛날 추억의 영화들, 007 시리즈, 인디아나 존스 등등을 보실 때면 어머니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끝내 TV를 끄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 어쩌면 영화의 꿈은 엄마가 나에게 심어준 것이 아닐까. 극장의 어둠을 익숙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엄마. 귀엽고도 가엽던 그 아기 곰의 모습. 그들이 내 영화 일기의 첫 장에 새겨질 이름이다. FM 영화 음악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오늘 서울 구로구 오류 2동의 이조희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먼저 음악 소개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나왔던 음악은 이조희 씨의 첫 번째 영화 처음 만나는 자유 중에서 패트라 클락이 불렀던 다운타운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포스트맨 블루스였죠. 거기에서 다이스케 오카모토가 영화 음악을 맡았는데요. 포스트맨 블루스의 테마 음악 들었고요. 또 러브레터 중에서는 리미디오스가 음악을 맡은 스몰 해피니스. 그리고 원래 이주희 씨는 내기장 속의 영화 네 번째로 그 장국영의 모든 영화들을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장국영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서 풍월에서 장국영이 직접 부른 A Thousand Dreams of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립 사르드가 영화 음악을 맡은 베어 중에서 The Bear 들어봤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10대들 혹은 20대 초반에 영화 소년소녀도 글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금세 이렇게 이주희 씨가 글을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어떻게 비슷한 경험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갑자기 저는 이주희 씨의 이 일기장을 훔쳐보고 나서 막 자전거를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를 다시 느끼게 됐어요. 특히 이주희 씨가 직접 친구들을 위해서 비디오를 골라줬다고 했잖아요. 포스트맨 블루스를. 저는요, 그 청소 시간 있잖아요. 수업 다 끝나고 청소 시간 끝나고 나서 잠시 쉴 때 그때면 친구들 앞에서 영화 얘기를 해주곤 했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는 TV 영화밖에는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비디오도 없었을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의 영화 중에서 KBS에서는 무엇, MBC에서는 무엇들이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가 재밌을 거야 하면서 주거리 이야기해주고 감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그 청소 시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네요. 엄마에게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꼭 그래요. 영화를 보다가 꾸벅꾸벅 조으세요. 그래도 중간에 일어나서는 그 이야기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참 신기해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됐지? 하면서 아는 척 하시다가 다시 주무셨다가 일어났다가. 그래요. 주희 씨, 미술의 꿈은 접고 영화의 꿈을 다시 키우고 계신다고 하셨죠? 지금 한참 영화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시겠네요. 주희 씨의 꿈이 아름답게 정말 멋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내 일기장소의 영화의 사연들을 보고서는 청취자분들이 이 일기장소의 영화를 들을 때마다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기장 속의 영화 덕에 FM 영화 음악이 더 소중하고 더 가깝게 다가온다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주희 씨의 일기장 속의 영화 보면서 수많은 영화 소년 소녀들이 또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희 씨 반가워요. 산책 FM 영화 음악.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린 곡 좋으셨죠? 정연우 씨가 새해에 맞는 즐거운 곡을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영화 스팅의 주제가 더 엔터테이너였는데요. 정말 기분이 이렇게 통통 튀겨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FM 영화음악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